black. Black. Yeah. Can you see me now, huh? Black. Black. 묻혀봐. 오늘은 나도 나를 몰라. 어쩌면 미쳐도 좋아. 더 이상 분위기에 끌려가기 싫어. 작품을 만들어봐. Tell me now, 네가 끌리는 게 뭐야? 블랙.